온실남체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2017 개막식이 1일 농업위원구원 평양남세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온실남세 생산 단위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의 과학자, 기술자, 재래공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시기 온실남세 연구와 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발표되며 기술 강습과 강의, 참관이 있게 됩니다. 온실남세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2017은 16일까지 진행됩니다.